평양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평양은 김정은 동지께 캄보지아 인민당 중앙위원회,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 레바논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이집트 민주동맹당 위원장을 비롯해서 러시아, 중국, 몽골, 싱가포르, 쿠웨이트, 일본, 도이칠란드 등 여러 나라의 정당,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진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신 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신뢰와 존경의 표시로 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들과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친보적 인민들의 대경사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인디아 공산당 막수주의 중앙위원회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민족대회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